안녕하세요. 오키도키입니다. 오키도키는 독일에 사는 퀴어들이 모여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저는 덤비고요. 가입니다. 벤입니다. 에디입니다. 와. 그럼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수영장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 물어봐. 너도 알고 있잖아. 스무 개요. 네, 수영복을 사러 갔죠. 아,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오늘의 컨셉은 이거야? 아, 힘드네, 진짜. 근데, 늙어서 잘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언제 갔다 온 거라고, 진짜. 얼마 됐지? 2주 됐죠. 2주밖에 안 됐어요? 네. 아닐걸요? 2주 됐죠. 저희 3월 7일 날 갔어요. 오, 기억 잘한다. 무서워. 한 두 달 된 줄 알았는데. 나도. 적어도 한 달은 된 줄 알았다. 그렇게, 그밖에 안 됐구나. 아무튼 우리가 수영복 사러 갔잖아요. 네. 다들 수영복이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근데 좀... 저는 바지만 있었어요. 바지 있으면 됐죠. 바지가 근데 민망해서 좀 커. 좀 많이 커? 좀 조금 커. 아, 그럼 아, 재밌었을 텐데. 그거 입고 미끄럼틀 탔어요. 왜 뭐가 재밌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수카님 왜 그래요? 벤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보는 게 즐겁다. 아, 정말 이런 거죠. 아무튼 네. 우리가 사러 갔죠, 레시가드를. 레시가드를 사러 갔죠. 네. 좀 더 가리게. 근데 우리가 레시가드를 사러 온 게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아, 더 내외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한 번도 수영장 갈 때 레시가드 입어본 적 없거든요, 저는. 저는 종종 이용했는데 그 레시가드라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된 후부터 약간 조금이라도 덜 구경거리가 되고 싶다. 이런 느낌. 근데 약간 결론적으로 레시가드 입고 네 명의 아시아인들이 돌아다녀서 주목을 더 받은 것 같아. 팀복이야, 팀복. 팀복. 그게 막 우리가 좀 생각보다 레시가드 종류가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다 다른 거 샀죠. 네. 미묘하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벤님이? 민망한 이, 웃음. 이 벤이. 수카님이랑 저랑 벤이랑. 오, 싸움이 있어가지고. 셋이서 다 똑같은 옷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옷 종류가. 근데 벤님이 곧 죽어도 자긴 그걸 사야겠다며. 결국 마음이 넓은 수카님과 제가 양보했지. 네. 직접 사러 가도 다섯 개밖에 없었죠. 맞아요. 저희가 매장을 되게 많이 돌았잖아요. 한 두 군데 돌았나? 두 군데. 본인이 아주 큰 두 군데. 네, 아주 큰 두 군데. 아, 웃겼다 방금. 되게 많이 돌았잖아요, 두 군데. 세 군데 돌았다, 세 군데. 세 군데 돌았어요. 결국에 근데 한 브랜드에서 밖에 거의 안 나와가지고 색깔만 다른 거 사고. 벤이 그 너무 막 갈아입고 짜증나게. 괜찮, 곧 죽어도 S를 사야겠다고. 여기서 사이즈 밝히시면 안 됩니다. 아, 개인정보 유출인가. 죄송합니다. 네. 네. 개인정보 유출인가? 아니요. 아니요. 기분 나빠서요. 왜? 밴님 S 입는 거 기분 나빠서. 아, 왜요? 진짜 어렵네. M도 괜찮다니까 계속. 쫄쫄이로. 본인은 M이 너무 큰 것 같다고. 밴의 약간 그 쫄쫄이 병이 좀. 그게 다른 사건이 아닌가. 너 그게 다른 사건이야. 평소에도 아니 너무 큰 것 같다는데 그 틈을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계속 너무 커서 헐렁하다며. 내 눈에만 보이는 그 헐렁한 공간이 있어. 뒤에 공간 있어요. 그 한 주름 정도? 알겠냐고요. 네. 아 근데 뭐 레시가드 같은 경우는 뭐 물에 들어가면은 늘어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것 같아서 나 봐요. 네? 나 공격하는 거야?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후기. 후기? 갑자기? 다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었는지. 뭐,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왜? 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쇼핑하는 재미도 없었고 막. 안 입나 얘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벤과 비슷한 비슷하게 생긴 레시가드 입는 게 좀 짜증이 났다. 남자 수영복 바지를 입었잖아요, 제가. 엄청 엄청 흘러내리더라고요, 그게 계속.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물이 너무 계속 차가지고. 아, 그 얘기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자 수영복 코너에서 바지 같은 걸 좀 사려고 했는데 전혀 아예 없고. 네, 헐렁헐렁한 바지 같은 게 없었고. 아예 없고. 남성복은 아무래도 좀 신체 구조상의 차이 때문에 너무 울고 막 이러니까. 네? 아니, 가운데로 물이 자꾸 들어가게 너무 웃기다. 근데 솔직히 진짜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미끄럼틀 같은 거 타고 나서. 막 바지가 막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만 그런 건가? 나는 괜찮았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면. 남들은 안 아, 맞아, 맞아. 담비가, 그니까 그, 남성복은 엉덩이가 좀 좁고.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엉덩이가 좁고, 뭐, 왠지 모르겠는데. 일자로 떨어지는 거. 밑단이 그리고 되게 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미디 길이가. 그러니까 담비가 어쩔 수 없이 큰 걸 샀는데, 막 배로 물이 들어오게 보이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수영복 살 때도 좀 현타가 왔다. 수영복은 좀 유니섹스일 수 없는 건가? 맞아, 너무 구분돼 있잖아.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성은 마치 몸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그런 면에서는 래쉬가드가 더 편하지 않아요? 편했어요, 저는. 편하고 래쉬가드 입고 바지 입고 이러니까 놀기도 더 좋던데. 사실 맞아요. 여태까지 수영장 간 것 중에 제일 좀 만족도가 몸에 신경 안 쓰고 놀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바지만 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좀 찾아보죠. 우리 여름에 또 놀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몸 라인에 맞는 걸로 언니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요. 천을 사다 주고 축하님 한국 가면 사와요. 아 그래도 되겠네요. 그럼 내가 너의 엉덩이를 좀 제가 할게. 본을 떠갈게. 수카님 왜 재야 알아요? 이해 못했다. 그게 뭐야? 그냥 담비 지금 왜 내 몸을 모르냐는 거지. 가져가. 왜 내 몸을 모르냐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반지 사이즈 이런 것처럼 그걸 재야 아느냐 이 말이죠. 아 이거 왜 농담을 내가 설명해야 되지? 아 너무 이해를 못했어. 실패한 농담이지. 네, 너무 몰라요. 미안해요. 근데 만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렇게 갑자기 사생활을 막 까발리는. 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전에 원래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네. 네. 또 생각나는 얘기 뭐 있나요? 옷 산 얘기는 했고. 그럼 이제 수영장에 워터파크에 도착해서 그때 평일날 갔는데도 그날이 하필 휴일이어가지고. 아 맞다. 그날이 국제 여성의 날. 아, 세계 맞다. 여성의 날. 그랬죠. 근데 그래서 줄을 꽤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담비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아니. 아 얘기 다는 거야?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해도 안 갔다 오더니 결국에 그거 임박해가지고. 수영장 갈 때 배 아프지 않아요? 아 아픈데요? 수영장 갈 때 들어오기 전에 배가 아파요? 네. 긴장해요? 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뭘 그래요? 긴장해요? 수영장 가면 못 간다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잖아. 네. 아 막 물 축축하게 젖고 막 수영복 입고 화장실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건 진짜 찝찝하더라고. 네. 그래서 되게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되게 저는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고 그다음에 입장을 했죠. 그렇죠. 입장을 했죠. 네. 너무 웃겨. 아 근데 그거 무슨 나레이션 같다. 막 엄청 우울한 나레이션 입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 그거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남녀 타르시 무조건 나뉘어져 있는데 저도 조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 완전 다 공용 탈의실이잖아요. 탈의실이라기보다 일단 그 뭐라 해야 되지? 락커. 락커가 그냥 같이 들어간다는 느낌이죠. 근데 거기 좀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그 거기가 문이 막 탈의실을 지나가야 그 락커들이 있는 구조여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벽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탈의실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개인만 들어가서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락커가 쫙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정확히 이렇게 하나씩 그 옷가게에 있는 그런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옷가게에 있는 옷 입어보는 데처럼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요. 간이 탈의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저 처음에 그거 잠기는 건지 몰랐어요. 안 잠그고 안 잠그면 어떡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쪽 발로 밀면서 근데 그 다음에 좀 수영 다 하고 나올 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저기 뭔가 화살표가 있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밀어봤는데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힘들었겠다. 발로 밀면서 하니까 되던데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또 수영장에 입장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갈 때는 아무튼 별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 개인 탈의실에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 나누는 게 굳이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약간. 그쵸. 그래서 저희 들어가서 뭐랬죠? 제일 먼저 따뜻한 물 찾아 들어갔나? 아. 야외, 야외 가서 놀고 위크럼트 타고 위크럼트 전 처음 타봤어요. 아 진짜요? 네. 나는 위크럼트보다 그게 더 재밌었는데. 그 뺑글뺑글 도는 거. 담배가 뭐 얘기한 거 뭐지 무슨 강강술래 뭐라 그랬지? 강강술래. 갑자기 그게 뭐 한 시간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되게 자주 하던데. 모르겠어. 근데 너무 웃긴 게 아 그 풀이 되게. 그니까 커다란 야외 풀이 밖에 있고 근데 거기 한 구석탱이에 조그만한 그 동그라미 형태 동그라미로 거기만 이렇게 그 돌잖아요 급류가 생겨서 거기에 사람이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정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막 다 소리 지르면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어. 그게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놀고 있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고 있으니까 약간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되나? 세탁기 빨래 같아. 인간이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햄스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아 진짜 조그만 건가요? 그냥 뺑글뺑글 도는 맞아. 건데 말하자면 그냥 조그만 애기라고 치면 그냥 욕조 안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물이 막 계속 보니까 나오지도 그러니까, 못해. 솔직히 한국 뭐 캐리비안 베이 뭐 이런데 그런 풀장에 비하면 정말 조그맣지. 미친 듯이 도봤지 사람들. 막 부딪혀가면서 다른 사람들. 아 거기서 엄청 많이 부딪혔어. 아 맞아요, 진짜 머리 맞고. 그냥 뭐 저희가 딱히 뭐 수영장이라고 수영을 많이 한 것 같진 않고 우리 거의 6시간 있었나? 계속 물에 떠 있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미끄럼틀 타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런데 아시아인 4명이서 가면은 뭔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약간 우리 그런 좀 겁 먹고 갔는데 사실 엄청 좀 긴장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조금 겁 먹었었고 근데 생각보다 아무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좀 심하게 미소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있었죠. 그쵸?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거기 아시아, 그러니까 좀 다양한 인종의 가족들이 근데 왔어요. 오후쯤 되니까, 오후쯤 되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되게 반가웠어. 약간 한 가족씩 올 때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도 계속 우리를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겠죠. 그거는 무조건 인종에 관한 게 아니라 약간 도대체 저 조합은 뭔가 하는 약간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무슨 가족이야? 다큰 성인 4명이서 래쉬가드를 챙겨 입고. 그러니까. 뭐, 형,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뭐, 볼 수도 있다고요? 약간 동생 뭐 이렇게 동생들이랑 같이 뭐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저랑 숙하님이랑 막 끌어안고 있고 막 이랬는데요? 그럼 그 사람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가 부모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아 너가 그러니까 너가 엄마? 아빠? 아니 네? 아 이거 봐 레즈비언 부모 응? 우리가 애야? 뭐야? 애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야 지금?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수영 조금 하다가 밥 먹고 수영을 좀 많이 하다가 사실 좀 한 2시간 하고 가고 싶었는데 벤이랑 에디가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거의 붙잡혀 있었는데 너무 뽕뽕 뽑는 스타일이야. 진짜 막 손이 막 부르터서 나중에는 무슨 거의 헐렁할 지경으로 막 물에 불어가지고 재미없었나요 그래서? 아니야 재미있었는데 조금 힘들어. 약간 저 막 나 그 중간에 막 계속 거기 썬베드 같은 데 가가지고 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되게 아 어릴 때 왜 엄마는 나랑 같이 안 놀고 저기 누워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이해가 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재밌었어. 근데 약간 좀 아쉬웠죠. 그 뭔가 그 점심이 좀 맛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이렇게 갑자기 점심이에요. 아 근데 점심 좀 너무하긴 했어요. 진짜 메뉴도 너무 맞아. 적었고 너무 비싸고 맛도 없고 소세지 그 한 줄 먹자고 그 수영장이 좀 별로였어.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약간 되게 좀 뭐가 많은 목욕탕 이런 느낌. 그래서 거기 소금탕 있고 그 막 관광술래 하는 그 풀 있고 미끄럼틀 있고 그 파도풀. 파도풀 있고. 파도풀 그거 해요. 다비시 죽을 뻔했던 거. 사건의 경위를 밝혀봅시다. 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트라우마예요. 아, 저 몰랐는데. 스카님이 얘기하세요. 아, 파도가 그런 파도인지 몰랐어요. 그거 올 때까지는. 거기 그 파도풀이었던 데가 수심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걸어 들어가면 걸어 들어갈수록 깊은 데였는데, 저희는 이제 또, 나름 또, 자만을 해가지고. 발이 안 닿는 깊이에 있었는데 파도가 이제 점점 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 제가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있었냐면은 그 한국에서 캐리비안 베이 그 파도풀을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되게 깊었는데 거기서는 파도가 치면 그냥 물에 내가 둥둥 뜨면서 막 와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왜냐면 거기서는 구명조끼를 구명조끼를 했잖아. 그 생각을 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아 당연히 파도와 함께 나는 물에 떠서 즐거울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나는 튜브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는데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그 장소 그 공간 대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물에 막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고 막 계속 사람을 치이고 막 이러니까 어느 순간 저는 되게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옆에서 아니 진짜 이게 되게 웃음으로 소비될 일이 아닌데 웃기지 너도 근데 그러니까 우프다. 저 그때 진짜 저 막 울고 난리 났잖아요. 저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아니 근데 멀리 더 멀리 있던 우리는 아침에 되게 즐겁게 놀라요. 네 저는 이제 한 번 딱 담배의 소리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담배 소리 듣자마자 이제 저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걸 아니까 바로 갔어요. 가서 근데 답자마자 저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내가 당하면 안 되고 일단 밑에 바닥을 찍고 올라와자. 근데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없어. 아 근데 진짜 저는 진짜로 숙하님을 안 누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뭔가 내가 어릴 때 봤던 드라마나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아 항상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물 속에 빠져 죽잖아요. 그거 되게 우리 많이 배우잖아 그런 거. 누르면 안 된다 이런 거. 누르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안 누르려고 하는데 계속 약간 계속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계속 약간 숙하님 어깨 같은데 자꾸 제 딴에는 누르지 않고 잡기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세게 잡았다.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위에서 아래로 잡았다. 올라가지질 않으니까 이제 그게 제 생각 그게 이렇게 점점 어차피 걸어 나가면 수심이 얕아지니까 얘는 날 올려보는 생각이 없으니 물을 먹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를 안고 걸어가자 네. 그래서 밑에서 물을 열심히 먹으면서 불쌍해 아 너무 불쌍해 아, 일부는 내가 살 수 있겠지 일부는 내가 정신이 있겠지 그 생각으로 담배 끌고 나갔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잠깐 올라갔을 때 담배 눈빛을 봤는데 담배가 누군가를 향해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는 도대체 누구에게 화가 난 건가 이러고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담비는 이제 그 가드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죠. 아니 왜냐면은 가드라는 게 가드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구해주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 사람들이 어쨌든 되게 좀 성의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긴 했는데 어른이 약간 거기 빠질 거라고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여. 맞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는 그 가드한테 엄청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벤님이랑 에디님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되게 노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왜냐면 그 가드분이 우리한테 막 호루라기 불면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물에 빠진 사람한테 물에서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게 어딨을까? 소리 지르는 게 이게 늘 막 손짓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담비가 진짜 패닉이 오면은 이게 내가 같이 걱정이 돼야 되는데 조금 엥?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패닉에 빠졌을 때 그 반응이랑 담비가 패닉에 빠졌을 때 반응이 너무 달라가지고 저야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애부터 막, 흑,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살려달라고. 그니까. 아, 맞아. 그래서 그랬던 거야. 아, 그게 아니고. 담비가 계속 막 이렇게 팔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신난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쳐다봤다가 무슨 일이야 이러고 쳐다봤다가 아 뭐 재밌게 노네 그래서 우리끼리 놀면 되겠다 맞아 아 잠깐 아 진정적 근데 나 처음 그때 내가 스카님한테도 소리를 지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스카가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얘가 또 제가 보기엔 스카님 표정이 그렇게 이 사람은 좀 뭐랄까 모든 상황에 심각해 보이지가 않아서 아, 왜냐면 내가 너가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주로 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웃으면서 와가지고 나를 만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는 그때 소리 지른 게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고 나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의미로 약간 장난치지 말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지른 건데 그때 이제 얘가 저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숙하님도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아무튼 저를 데리고 논다고 생각했고 내가 너무 데리고 놀아 그러니까 계속 계속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네가 넣었잖아. 그래, 말 똑바로. 네가 못 나오게 넣었잖아. 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거기가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숙하님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숙하님이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나를 안고 물 먹이고 싶어서 넣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어떻게 소리 들으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는지.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술 못 쉬겠으니까. 근데 얘들 웃으면서 날 물에 넣고 있고. 뭐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건 아는데 그 당시에 내 심장은 그런 줄 알았다. 야, 왜 웃고 있으니까 장난인 줄 알아. 아니 그 약간 지금 무조건적인 반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미안해요. 아니, 나도 근데... 화내는 게 무조건적인 반사야. 너 빼고 우리 다 웃었으니까. 네, 알겠죠. 내가 그 잠비가 그 침대에서 떨어져서 그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웃었던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리액션이었다. 아, 좀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벤 오빠랑 저희는 이제 좀 멀리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걱정이 됐어요. 담비님이랑 이제 숙하님 수영 잘 못하는 거 아니까 이제 막 저희가 놀다가 걱정이 돼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맞아. 잘 노네 이러면서. 아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서 진짜 물 밖으로 나와서 제가 몸을 막 덜덜덜덜 떨면서 진짜 그 가드들을 진짜 한 한 1분 정도는 노려보고. 그리고 근데, 우리가 바로 나왔나? 아니 한참 조금 있다가? 근데 나 혼자만 되게 심각하고 사람들 다 약간 힐끗힐끗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더라고. 그니까 나 혼자만 죽을 뻔하고. 근데 원래 물 빠지는 게 그렇잖아요. 물 빠지려면 욕조에서도 빠지니까. 저는 몰랐어요. 사실 거의 저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서. 근데 저도 느낀 게 아, 이 사람 함부로 구해주러 가면 안 되겠다. 저는 사실 그동안 항상 어쨌든 사람은 물에 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되게 동동 잘 뜨지 않았어요? 아, 아니 배영 잘하고. 네, 저 배영 되게 잘하고 제가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영을 잘하진 않아도. 근데 당황하면 그렇게 빠지니까. 어 근데 그 파도풀이 물이 계속 오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눈, 코, 입이 계속 물로 막 수경이라도 썼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랬겠죠. 앞이 안 보이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완전 패닉이 되더라고. 앞으로는 담비 씨 구명조끼를 피고 아니면 끈을 하나 달아서 허리에 감고. 저는 무슨 죄인가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거 해야겠다. 그 애기들 여기 팔뚝에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다니세요. 그거 하면 뜨나? 뜨지. 무게가. 그걸로 모자랄 것 같은데. 다리에도 끼면 되지 그럼. 다리에도. 아니 그냥 소재이 같이 쓰여가지고. 그렇지 않나? 거기 튜브 가지고 놀면 돼요? 네 그거 네. 바 같이 생긴 거 가지고 사람들 많이 놀던데. 튜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스노클링 하는 거. 물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거. 그거 근데 표면 내서만 숨 쉴 수 있어요? 요만큼 맞아요. 나와요. 아, 손바닥 진짜 조금 나와. 이만큼 나왔잖아요. 아, 진짜. 딱 거기. 그래서 그걸 파도 풀으면 어차피 물이 그대로 있으면 상관. 빨대요, 빨대. 물 마시겠다, 이런 거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치. 그냥 다음에는 이제 튜브를 가져가는 걸로. 튜브나 구명조끼나 최고지. 그래서 그날에 물개선은 에디씨다. 갑자기 무슨 그건 뭐예요? 아 그때 갑자기 에디씨가 수영을 되게 잘했던 거. 아 저병. 저병 진짜 잘하더라고. 맞아. 아 갑자기 저병 배우고 싶다. 에디씨는 수영 오래 배웠어요? 어 4살 때부터 수영을 다녀서 어 독일 오기 직전까지 계속 수영장 다녔었거든요. 할머니도 수영 선수셨고. 와 수영 선수. 우리 삼촌도 수영 선수여서 나 배웠는데 왜 나는 수영 못하지? 물어봐야겠다. 못하지 않잖아요. 못하지 않는데 뭔가 그 뭔가 에디 씨는 오래 안 했지만 남아 있다 이런 느낌인데 여전히 잘한다 이런 느낌. 나는 난 개헤엄만 칠 수 있게 된 게 너무 신기했어. 난 개헤엄 원래 못. 근데 저도 수영 다 까먹었잖아요. 배영 빼고. 배영 되게 잘. 아, 너 진짜 왜 이렇게 배영 잘? 나 배영. 난 누우면 가라앉는데.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맞아. 벤도 무슨 돌처럼 계속 물에 밑에 가라앉아 있었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배영은 저는 거의 배운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잘 떠있어. 튜브 낀 거잖아. 아 그래요? 진짜 동동 떠있어. 배영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벤 봤잖아요. 막 물에 계속 들어가 있고 근육이 많아서 그런가? 네, 근육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약간 배영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물에 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약간 나중에는 그런 큰 풀장 같은 거 있는 집에 살면서 떠다니는 맨날 맨날 떠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공동 풀장 같은 데서는 사람들한테 부딪히니까 뒤로 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배영하고 막 누워 있는 게. 아, 다른 사람들 안 뜨는구나. 살쪄서 뜨는 건 아니겠지? 저 무슨 해달처럼 잘 떠. 어, 진짜. 잘 되게, 되게 빠르지 않아요. 저 진짜 팔 예쁘게 떠는데. 배영 진짜 잘해. 배영에라도 재능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물에 빠지면 무조건 누워야겠네요. 그러니까 육지가 나타날 힘을 때까지. 힘을 빼고 배영. 뭔가 밴도 수영을 잘 하는데. 에디 씨가 저명 가르쳐 줄 때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요. 솔직히 조금 창피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저명 하려면 허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진짜 퍼덕퍼덕. 물장구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아니, 한국에서 수영을 배우면, 그니까, 순서가 자유형, 배영? 평영? 그 다음에 조병이잖아. 근데 항상 여기 평영에서 끝나는 거야. 맞아, 맞아. 그거 아, 맞아요. 못하죠. 저도 평영까지 배웠어요. 늘 평영에서 끝내서 조병을 못 배우고. 근데 평영도 할 줄 모르는데? 네? 평영 한 두 번 배우고 안 간 것 같은데. 근데 뭐 배영만 잘하면 됐지. 항상 하나만 잘해도. 진짜 배영만, 배영만 잘하면 돼. 물 속에 얼굴을 집어넣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 물에 되게 잘 뜨는. 체질인가 봐. 좋겠다. 힘들게 수영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면. 그냥 누워 있기만 하면. 되게 필사의 움직임. 되게 편해요, 진짜. 물속에 떠있을 때. 좋겠다. 배영할 때. 배님은 막 물에 떠있기만 하면 가라앉잖아요. 왜 이렇게 가라앉아? 뭐, 발목에 뭐, 가위라도 달았어요? 근데 왜 물 속에 저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게 되게 편안해 보였고.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물에 안 떠요? 원래 사람은 물에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육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 근육이 많아. 진짜 근육이 많아서 그런 거. 근데 저도 옛날에는 바닥에 닿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죽어도 바닥에 안 닿았어. 살쪄서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긴. 그래서 내가 배역을 잘하는 거. 아니, 담비는 원래부터 배 가지고 원래 탱탱한 거. 아, 진짜. 맞아요. 아무튼, 참,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재밌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사실 그 수영장에서 논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올 때. 이제 그 후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해야 하는데, 그때 약간 문제라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함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성, 남성 이렇게만 나눠져 있어서 샤워실은 네. 어쩔 수 없죠. 공동이고 그때 배님 샤워했어요? 위에만요. 아, 위에만. 바지를 안 벗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왜냐면 거기가 샤워실이 너무 막 그냥 오픈 플레이스고 막 다 비치고 그래서 저희도 본의 아니게 막 너무 많이 보고 막 다 샤워했죠 근데? 저희는 다 했어요. 네, 그냥 저희는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벗고 샤워해요? 네. 다 벗고 샤워하는 우리 봤잖아요. 그 남 그러니까 거기서 아, 맞다. 아, 지나가면서 웃었지.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안 좋은 기억은 쉽게 지워버리는 편이라.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캐비넷처럼 저희 옷 갈아입던 그 탈의실처럼 아예 개인 개인으로 나눠져서 그런 샤워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냥 최소한 칸막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은 편한데. 여기는 진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주 뭐 야생이야. 야생이야. 진짜. 여기는 헬스장도 칸막이 안 돼 있는 걸로. 네. 아, 안 저희 되지. 저희 근데 저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근데 저희도 그냥 맨날 거기로 아, 거기 들어가서 같이 씻었는데 그 남탕은 그런 거 없어요. 감망이 안 돼 있었던 걸로. 어, 안 돼 있었다. 아 맞아 하나 정도는 저 다니던 데도 그 하나 정도는 그렇게 칸막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좋네. 적어도 그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맞아. 최소한. 아 그래서 우리 그 이 얘기에서 이어서 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국 찜질방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목욕 안 하고 찜질방만 가야 된다고. 진짜 배님은 불편할 것 같아요, 진짜. 몰라, 그 사우나도 그 탕 같은 데는 몰라도 샤워하는 데만 좀 분리해놨어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그 한국에서는 목욕탕 가면은 옷 벗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그 여탕에는 사실 막 아줌마들 막 이렇게 단체로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스캔 당하고 막 이러니까. 수카님 이제 진짜 한국 목욕탕 가면 큰일 나겠는데? 왜? 엄청 쳐다볼 것 같지 않아요? 타투 때문에? 그래 저도 좀 걱정이에요. 아 아까 그 벤이랑 그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타투 때문에 막 사우나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우나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여름에도 저는 이 타투를 엄마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여름에 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벤이 나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너 타투 있냐? 막 했는데 어 나도 엄마가 탑수술한 거 몰라야 돼서 안 가 막 이런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 어딜 끼어들어. 그래서 응? 너 뭐 겨울엔 집에서 패딩 입고 있니? 막 이랬는데 어 정말 그렇구나. 진짜 어떡해요? 숙화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당연하죠. 부모님이 엄마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왜냐 이미 가서 지냈잖아요. 아무리 겨울이었지만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해요. 지금처럼 옷 입고 지냈어요? 아니요 집에서 후드 입었어요. 아니 후드 입어도 이게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 저는 모르죠. 탑수술 이전의 모습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담비씨가 탑수술하고 집에서 후드 입는다고. 아니 저는 좀 내가 뭐가 궁금한지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좀 티가 날 만큼의 그 근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저도 막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숙하님 티 안 날걸요? 아니 그래도 그건 다르지. 티 안 날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좀 두껍고 큰 후디 입으면 티 안 날걸요. 진짜 두껍고 큰 후디를 입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아는데 왜냐면은 근데 판판한 게 보이면 아무래도 조금 알 것 같기도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건 왜냐면 한번 엘리베이터로 다 같이 가족끼리 어디 간다고 탔는데 엄마가 진짜 뚫어져라 보는 거야. 아 그럼 봤지. 그래서 안 만져보신 게 어디? 그러니까 엄청 뚫어져라 뚫어져라 보는 거다 째려보더라고. 째려보길래 되게 눈빛을 피하긴 했지만 아마도 뭐 알지 않을까. 그냥 그런데도 내가 못 가는 거는 그래도 그 진심 뭔가 불편한 그 너무 드러내기가 상황을 서로 마주하기가 마주하기 겁이 나서 그런 거야. 저는 이제 숙하님이 부모님한테 지금 뭐 퀴어인 커밍아웃은 커녕 타투도 못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좀만 움직여도 보이잖아요. 제가 거의 손 바로 아래까지 있어서.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좀만 봐도. 근데 저는 엄마 앞에서는 진짜 소매를 붙잡고 잘 때도 이렇게 자요, 진짜. 엄마 못 봐. 그러니까 살짝씩 보이면서 약간 반응을 테스트 해보는 거죠. 왜? 아니, 그냥 한목에. 엄마 이것 봐, 짠. 우리 엄마도 머리 빠지면 어떡해. 저희 엄마의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엄마처럼? 그런가? 잘 때 종종 들어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좀 난 진짜 나는 한국에 다시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약간 처음에 2판 4판이다 막 이러고 했는데 조금 약간 눈치 보이긴 하는 것 같아. 뭐가요? 다른 사람들 시선? 응? 아. 나는 상관없는데 좀 사우나 못 갈까봐 조금 무서워.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많고. 다 요새 다 가요. 한국에 뭐 타투 한 사람이 한둘이? 온몸 다 덮는 사람도 많은데. 맞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다. 응? 뭐? 타투 하고 싶다. 아, 여기 막 사자 같은 거 하고 네. 싶다고. 아유, 정말. 시야는 소나무야. 제보 부탁드립니다. 왜? 사자요? 담비, 저는 담비의 이 손목에 있는 이 그거 나뭇가지에 뭔데요? 그루트예요? I'm Groot. 아. 뭐 아야. 나뭇가지에 뭐요? 잎을 넣어주고 싶다. 해요. 색깔 넣을까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루트가 아니잖아. 이게 저 의미가 있어. 아, 다음에 얘기하죠. 그래 다음에. 에디 씨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작게 여러 군데 하고 싶어요. 그거 막, 힙하죠. 막 욕 같은 거. 뭐 힙? 아니, 귀여운 거 하고 싶어요. 아, 귀여운 거요? 네. 아, 진짜? 저 약간 욕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저는 원래 사실은 저희가 여기 팔에 흉터가 있거든요? 여기 가리려고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 여기 가리질 못하고 있어. 거기를 먼저 했었어야죠. 가리고 싶었어요. 가릴 마음이 없는데? 약간 그렇게 됐다. 그 핑계로 계속하면 저 고기만 피해서 하고 있잖아. 거의 약간 그렇게 됐네요. 핑계다 핑계. 여기 가리려고 한 건데 여기까지 안 닿았어. 다음에 또 해야지 뭐 막 이러지. 매번 어이가 없. 다음에는 한번 가려보는 걸로. 네. 네. 그냥 엄마한테 말할 생각 없죠? 굳이 말해야 되나 싶고. 계속 이렇게 속에 붙잡고 자야 되잖아. 또 뭐 엄마의 몫이지 않나 보이더라도. 저는 제 할 일 할 뿐이고. 벤 씨가 두꺼운 후드티를 입고 다니는 것처럼. 저는 1년 안에 뭐가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1년 안에 그냥 오픈. 다 까발리고 이제 좀 편하게. 서로. 아. 잡지 같은 데 나오고. 네? 그렇게는 아닌데. 아, 다 까발린다는 의미가 나랑 좀 생각이 다르구나. 워낙 레벨이다. 워낙 레벨이다, 진짜. 전 가족들한테까지만요. 관종 오브 관종. 지금 생각난 건데, 숙한님, 귀 밑에 이런 데 타투하는 거 어때요? 아, 그거 조금 약간 중립. 아니, 근데 약간. 힙하지 않대. 되게 스릴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살짝. 아, 머리카락으로 계속 가리고. 아, 전에 근데 하루만 머리를 안 감아도 떡이셔가지고. 여기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프다. 네. 아, 지금 뭐. 수영장 얘기. 아, 수영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구나. 다음번에 그럼 타투 얘기 한번 하죠, 뭐. 그러죠. 아예 특집으로 해가지고. 타투 특집? 내가 하고 싶은 타투 뭐 이런 거 얘기해보고. 그래. 재밌겠다. 자, 마무리하죠. 네. 오늘 수영장 얘기 재밌으셨나요? 아, 왜요? 왜요? 네. 저희가 오늘 수영장에 다녀온 얘기를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네. 안녕. 네,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